감성을 깊이 너네 새로운 창조주를 본듯 미친 거짓뿐일 땅 있지 이제 날 깨워 먹기 전에 wake up 오늘 여왔던 모든 것들